태양절경축 만경대상 전국 무도선수권대회 폐막식이 7일 평양의 청춘거리 롱구경기관에서 있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 동지와 관계부문 일꾼들, 선수, 감독들, 시내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폐막식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단체들과 선수들에게 우승컵, 상장, 메달이 수여되고 해당한 시상이 있었습니다.